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백두산 미룡 결의대회가 13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와 당 무력, 내각,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 인민군 장병들, 216사단의 지휘관 돌격대원들, 량강도와 삼지연군의 일꾼들, 공로자들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 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전용남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가 결의 연설을 했습니다. 이어 혁명의 성지의 하늘가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 올랐습니다.